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.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사람이 인상 팍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피처를 보니 아닌가 싶은 권리 뭐 먹고 이렇게 훌쩍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떻게 bounce 뚜뚜뚜뚜뚜뚜 bounce hey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파키 클럽의 공동작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? Who are you?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